꺾고 걷다 본 유리속 모습. 아픈 시간들은 늘고 그래서 단단해지고 굳세게 버틴 지난 시간.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아. 울고 싶을 때마다 난 다시 일어나. 내 곁에서 난 멀리 떠나가도 I don't care, I'm gonna go my way. 약해지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뜨겁게 소리쳐 I'm superwoman. 나 약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뜨겁게 소리쳐 I'm superwoman. 소리쳐 I'm superwoman. 나 약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뜨겁게 소리쳐 I'm superwoman. 넌 그대로 눈부셔 Love yourself, you're so beautiful.